남자는 갈매기도 사랑한다네. 그러나 한 잔 술 청춘을 담고 두 잔 술에 의리를 담아 묻지를 마라 남자의 사연을 묻지를 마라 첫사랑일라 항구의 남자는 항구의 남자는 바다가 사랑이란다 항구의 남자는 바다가 고향이란다 한국의 남자는 등대불도 사랑한다네 들어라 한 잔 술 파도를 담고 두 잔 술에 하늘을 담아 묻지를 마라 남자의 사연을 묻지를 마라 첫사랑일라 항구의 남자는 항구의 남자는 바다가 사랑이란다 항구의 남자는 남자를 성격도 화끈해